세계 구필자의 날에 즈음한 행사가 14일 보건송 수혈원에서 진행됐습니다. 보건부문, 관계부문 일꾼들, 자원구필자들과 주조 유엔 상주조종자 겸 유엔개발계획 상주대표, 세계보건기구 림시대리대표를 비롯한 국제기구 대표부 성원들, 우리나라에서 사업하고 있는 족십자 및 족반월회 국제연맹 대표단, 여러 나라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 이날 각 도들에서도 세계구필자의 날이 운영됐습니다.